나의 만남은 이토록 믿기 힘든 걸 모두가 믿지 못할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. 소중한 얘기 속으로 모두 따라와. 난 그저 손에 쥔 마이크로 내 랩을 뱉어내. 랩을 뱉어낼 때 너를 느낀다고 외쳐내. 알아, 이 파란 하늘 아래 나란 사람이 겪을 고통에 띄한 것 말이야. 내 이름은 신텍스. 하늘을 가슴에 품어 이름을 부를 때 영혼의 떨림을 느껴. 이 지구를 노래 부르며 자연을 숭배해.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모두 주겠네. 낮은 음성으로 무대에 오를 때 너의 눈을 보았어 내가 널 모를 때. 너와 나는 이제야 만났어. 이것이 당신과 나의 소중한 시작. 원한 처음으로 느낀 거야. 내 가슴 속에 빈 사랑의 감정, 이 사랑의 감정. 너를 향한 나의 손짓과 나를 향한 너의 그 눈빛 속에 난 떨림을 느껴. 난 떨림을 느껴. 가슴 한 구석에 무언가와 항상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남아. 실패한 인생이라 회고록에 남아. 다시 한번 쓴 잔을 또 들이키고 말아. 와신 상담 때로는 음악을 통해 날 알았다고. 음악을 통해 날 지키려 했다고. 하지만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네 모든 것이 끝내. 내 기억 속에 없네. 난 그저 무대에서 랩을 하는 사람. 내 사랑 이 말 한마디 맞들어봐 나랑. 사람은 척박하지만 이곳에서 시들 없는 사람. 정신 간신 바뀌지만 커다란 신념은 가슴 속에. 철학은 몰랐지만 내 사랑을 알았기에. 인생사 알았기에 세상 일을 읊어내는 게 내가 사는 이유. 이 놀이에 금얼대는 네 모습이 이유. 원한 처음으로 느낀 거야. 내 가슴 속에 빈 사랑의 감정, 이 사랑의 감정. 너를 향한 나의 손짓과 나를 향한 너의 그 눈빛 속에 난 떨림을 느껴. 난 떨림을 느껴. 서로를 순리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따스한 눈길로 날 보는 넌 내 운명. 그녀를 보며 난 조용히 이런 얘기를 했어. 세상은 너무 어둡다고. 기억이 나는 듯 마는 듯 불타는 그 반응들. 원 없이 사는 걸 바란들. 제대로 사는 듯 마는 듯 뭔 말인들. 그저 내 맘이면 그만이든. 먼 훗날에 남길 이 밤을 위한 마지막 말인듯. 난 생명수를 받았어. 함께 다니던 길목은 추억의 꽃으로 덮였어. 네가 웃으면 세상이 함께 웃었지. 이 판이 커질수록 균형은 무너졌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. 한때만보다 규칙을 더 믿었지만 이길 수 있어. 난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. 너와 내가 사랑에 빠진 바로 그때부터. 원한 처음으로 느낀 거야. 내 가슴 속에 빈 사랑의 감정, 이 사랑의 감정. 너를 향한 나의 손짓과 나를 향한 너의 그 눈빛 속에 난 떨림을 느껴. 난 떨림을 느껴.